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금융노조가 14일 당국의 반노동정책을 반대해서 오는 6월 금융부문 노동자 5만 명에 참가하여 집회를 가지며 9월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